지난주에 우리가 일곱째 재앙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특히 일곱째 재앙의 그 구조를 보시면은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 가운데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재앙 예고와 그리고 재앙 실행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다음에 재앙 실행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고 그리고 이어지는 바로왕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먼저 22절부터 26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 일곱째 재앙, 우박 재앙을 실행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2절부터 26절이 그래요. 한번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가 하늘로 팔을 내리면 우박이 온 이집트 땅에 그리고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과 들의 모든 풀이에 쏟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실행합니다. 23절. 모세가 하늘로 그의 지팡이를 내미니 주님께서 천둥 소리를 나게 하시고 우박을 내리셨다. 벼락이 땅에 떨어졌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 위에 우박을 퍼부으신 것이다. 우박이 쏟아져 내리면서 번개불도 함께 번쩍거렸다. 이와 같은 큰 우박은 이집트의 나라가 선 뒤부터 이집트 온 땅에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이집트 온 땅에서 우박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다. 우박이 들의 모든 풀을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부러뜨렸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로 내미니까 천둥 소리가 나고 벼락이 치고 우박이 이집트 온 땅에 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온 땅에 우박을 퍼부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박은 그저 그냥 자연재해, 뭐 지금도 가끔 우박이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런 자연재해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우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심판하시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게 심판의 성격이란 점을 명백하게 드러내주는 표현이 24절이에요. 24절을 보시면 24절에 이와 같은 큰 우박은 이집트의 나라가 선 뒤로부터 이집트 온 땅에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전무후무한,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전대미문의 그러한 우박이 지금 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심판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또 26절을 봐도 이 점이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그래요? 그러나 이집트 온 땅에 우박이 내려서 온 사람이나 많은 사람과 짐승들이 그것을 막 거기에 맞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또 풀과 나무들도 다 부러지고 상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독 같은 이집트 땅에 있는 고센 땅. 그 고센 땅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살고 있는 고센 땅만은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신 말씀이죠. 로마서의 그 말씀이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진노 가운데 내리시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반면에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그들을 복 주시고 지키시는 여호와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과 항상 맞물려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일곱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할 점은 뭡니까? 이 심판은요, 바로 왕과 이집트 사람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또 누가 포함됩니까?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 왕이 섬기는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서 쭉 살펴본 각각의 재앙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당시에 따르고 있던 우상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죠. 오늘 일곱째 재앙, 우박 재앙도 이집트 신들과 연관되어 있는데 적어도 네 개의 신들과 연관되어 있다 학자들은 말해요. 첫 번째는 누트라고 하는,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 누트라고 하는 신인데 하늘을 지키는 여신이에요. 두 번째는 이시스라고 하는 여신인데 생명의 신이에요. 생명의 여신이 이시스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트와 민이라고 하는 이 곡식의 신,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신인데 이 두 신, 그러니까 이 네 신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먼저 이쪽에 있는 그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 남자가 이게 땅의 신 개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개부는 그 세 번째 이 재앙에서 그 땅의 티끌을 하늘로 공중에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로 바뀌어서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그 세 번째 이 재앙은 그들이 섬기는 땅의 신 개부를 심판하는 것이다. 개부를 심판하는 거다 그랬죠. 그래서 이 그림에 누워있는 요쪽에 누워있는 남자가 있죠. 이게 땅의 신이에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하고 있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여신인데 이 여신이 바로 누구냐면 하늘의 여신 누트라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당시에 땅의 신 갭과 하늘의 여신 누트를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저쪽 저기 가운데 있는 여신이죠. 이 여신은 누구냐면 이시스라고 하는 여신인데 이 여신은 모성, 생산, 다산의 신이라고 해서 이 이시스는 지금 여기에 있는 땅의 신 갭과 하늘의 여신 누트의 딸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이 이시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생명의 신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저 오른쪽에 있는 남신, 이 신은 세트라고 하는 신이에요. 사실 민이라고 하는 신도 있는데 이 그림이 조금 좀 그래서 제가 여기다 안 보여드리는데 어쨌든 이 세트와 민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세트 저기 보이는 저 신은 세트는 전쟁의 신이에요. 그리고 사막의 신이라고도 하고 폭풍의 신이라고도 하고 또 민 한자로 된 그 민이라고 하는 신은 이 풍요의 신이고 또 도리깨질을 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 신이 어쨌든 그런 풍요의 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신들과 연관됩니까? 보세요. 하늘은 어떻게 연관됩니까?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퍼부으실 때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고 벼락이 치지 않습니까? 번개불이 번쩍거리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을 지키는 여신 누트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무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시스, 생명의 신이잖아요. 생명의 신이 이시스인데 이집트 온 땅에 우박이 떨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사실 앞에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예고할 때 바로에게 지시하죠. 어떤 지시를 합니까? 피하는 사람에게는 살겠다라고 하는 지시를, 이전과는 다른 그런 지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재앙 예고를 듣고 피한 사람들이 있었죠. 신하들 가운데. 그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을 듣지 않은 사람, 고집을 부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우박이 떨어졌을 때 그 신하들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냥 들에 내버려둔 그들의 짐승들도 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생명의 여신이 이시스인데 생명의 여신이 무력한 거예요. 죽음 앞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 앞에. 그 다음에 풍요의 신이 민이잖아요. 민. 그런데 이 풍요의 신이 민인데 어떻게 됩니까? 우박이 내렸을 때 생명을 잃을 뿐만 아니라 들의 모든 풀, 모든 나무가 다 부러질 정도로 이 곡식을 보호하는 신, 또 이 풍요의 신은 세트나 민도 하나님의 심판에는 무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얼마나 헛된 그러한 신들인가, 우상인가 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이 재앙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선명해요. 이미 앞서 우리가 보았어요. 출애굽기 9장 14절, 오늘 그 본문의 앞에, 지난주 본문이죠.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번에는 뭐예요? 일곱째 재앙을 통해서 이번에는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내려서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겠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주 여호와 같은 참신, 참 하나님이 없다. 그것을 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들,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그 다양한 신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헛된가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장 16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너는 여기서는 바로를 말해요. 바로왕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나, 그러나 하나님께 반역해서 죄 아래 있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과 창조주 되심과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은 구원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재앙의 목적들은 바로 이렇게 두 가지인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참신은 없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이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은요, 뭘 중시하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중시하세요. 지금 이 재앙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른 신은 없다, 여호와와 같은 신은 없다라는 것을 알리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주 여호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중시하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면서 절대적인 초월주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계세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사랑하길 원하시고 기뻐하시길 원하시고 또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고 모든 것 위에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종교를 다 보아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동양 종교 또 서양 종교, 어떤 무속 신앙까지도 다 보시면 모든 신들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한 가지 특징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사람과 같든지 아니면 초월자든지. 인격적이며 절대자이신 분은 주 여호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주 여호와께서는 무엇보다 무엇을 중시하는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중시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명예를 높일 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면 이건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멀리해야 할 소치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그래요.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의 어떤 말이나 행위나 크고 작은 그런 행위조차 우리는 더럽혀진 성전으로 전락하는 그런 일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죠. 그러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을 거스리는 죄.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간구와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서약의 중요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대적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여러분 사람에겐 인생의 목표가 있죠. 우리가 갖는 목표가 있기 이전부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목표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걸 모르거나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지 없는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존엄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목표를 지금 하나님이 가장 중시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그러한 일에, 그러한 삶에, 그러한 그것에 목표를 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사람인 것이죠. 이게 정말 경건한 신자가 힘써야 될 삶의 복된 목표이고 참된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요. 이 우박과 관련해서 성경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이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우박은 무엇과 연관되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우박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심판하실 때 나타납니다. 여러 성경의 표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시면 여호수아 10장 11절을 보실게요. 화면을 보시면요. 여호수아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지금 이 여호수아 10장은 어떤 장면이냐면 가나안 땅을 이제 여호수아와 그 히브리 민족이 정복을 하게 되는데 약속의 땅이잖아요. 근데 이미 거기에 살고 있던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모리라고 하는 민족이 있는데 이 아모리의 그 한 왕이 다섯 그 성읍의 왕들과 연합을 해서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사실 기브온을 공격해 오는데 긴 이야기지만 그때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 아모리 민족 다섯 개의 민족과 연합한 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게 돼요.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이 즉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게 되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심으로 그 아모리 사람들의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퍼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심판하시는 장면이에요. 아모리 연합군을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우박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공통점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심판의 장면들 가운데 우박이 나타나요. 근데 우박이 구약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신약성경에도 나타납니다. 근데 신약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만 딱 세 번 나타나요. 그렇게 많이 안 나타나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우박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보면 역시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한 말씀 요한계시록 8장 7절을 한번 보시면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일곱 나팔 심판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일곱 심판이 세 개 시리즈가 나와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두 번째가 이제 일곱 나팔 불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건데 그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8장 7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8장에는요.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되는 말씀인데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뭐가 떨어집니까? 우박이 떨어지는데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땅이 타버리고 또 나무와 푸른 풀들이 다 타버려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9장 24절에서 말씀과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9장 24절에 우박을 쏟아내리시니까 번개불도 함께 번쩍거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이 죽고 모든 풀을 치고 모든 나무를 부러뜨리는 모습과 비슷하죠. 출애굽기 9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가 누구예요? 요한이죠.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기록할 때 무엇과 연관시키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교회, 당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교회인데 이 교회를 무엇과 연관시키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보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과 연관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지금 그러면 무엇과 연관되는가?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의 존재는 무엇과 연결돼요?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을 막으려고 하는 바로왕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출애굽기에 나왔던 이 일곱 그 열 가지 재앙의 말씀들을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말씀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 일곱 나팔의 심판의 대상들을 보면 정말 그렇다는 것을, 정말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7절을 보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우박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져요. 자, 두 번째 8장 8절을 보시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요.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뭐로 변해요? 피로 변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열 가지 재앙과 이게 연관되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 눈치채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10절을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어떻게 됩니까?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덮칩니다. 강 위에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그 3분의 1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져요.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도 역시 그렇게 돼요. 흑암, 어둠의 재앙과 연관되죠. 그럼 보세요. 일곱 나팔 심판 중에 처음 네 개의 심판 그 내린 재앙들을 보면은 무엇과 연결돼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출애굽의 이 바로왕과 이집트에 내려졌던 재앙들과 유사한 거예요. 첫 번째 나팔 심판에서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지는 장면은 오늘 우리가 일곱째 우박 재앙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죠? 둘째 나팔 심판에서는 바다가 피가 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첫 번째 재앙, 피로 변한 나일강의 모습을 우리에게 재현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나팔 심판에서 해, 달, 별들이 빛을 잃고 어두워지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되는데 아홉 번째 재앙에서 흑암이 재앙으로 덮치는 그러한 말씀과 연관이 돼요. 특히요, 이 일곱 나팔 심판은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처음엔 땅, 바다, 강, 그리고 하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열 가지 재앙을 보게 되는데요. 이 열 가지 재앙이 다 어떤 재앙들입니까? 강, 개구리, 파리, 이 이런 재앙들이죠. 이게 다 무엇과 관련되면 강, 땅, 바다, 하늘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에서 보는 이 열 가지 재앙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은 또 무엇과 연관되는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될 심판의 말씀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막 엉뚱한 해석을 해요. 오늘날 뭐 이게 뭐다, 이게 저거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해석들을 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가 그냥 거기다 끼어 맞추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요한께서는 이미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바로 출애굽 열 가지 재앙 심판 사건이 계시록의 일곱 심판의 말씀과 연관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출애굽과 요한계시록은 연결돼 있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요한계시록을 받는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인데, 그들은 다 어떤 지경에 있었냐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죽어나갑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히브리 민족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바로로부터 노예 생활을 하면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둘의 공통점은 이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부터 죽어나가는,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현실 가운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그걸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구약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초대교회 하나님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섭리하시는 능력을 우리로 믿고 소망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떻게 악을 심판하시는가? 오늘 이 구약의 말씀과 이 계시록의 말씀은요, 명백하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 악이 최종적으로 심판을 당할 때는 언제예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사실 그 악은 사단으로 대표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겼어요. 사단의 권세는 죽음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것이 사단의 권세인데 그 권세를 어떻게 이겼다고요? 죽음으로 이겼어요. 이게 역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셨는데 그 최종적인 정복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출애굽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왕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심판하신 걸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심판은 무엇과 항상 연결됩니까? 구원과 연결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출애굽 당시에는 그 바로왕의 압제로부터, 초대교회는 그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심판과 구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믿고 소망할 때 거기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고통과 아픔과 불의가 있는 삶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도전을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송가 135장 찬송한 것처럼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송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영광의 주님을 친히 뵙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소망과 또 이 땅을 살아갈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늘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점을 한번 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는 이 바로왕의 반응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27절부터 이제 다시 본문으로 와서 그 출애굽기 9장 27절부터 35절까지가 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예고하시고 모세를 통해 실행하셨잖아요. 그에 대해서 바로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 바로왕이요, 다급했던 것 같아요. 왜 다급했겠습니까? 이제까지의 앞에 재앙은 사실 목숨, 생명의 위협을 그렇게 받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까지는 사실 오히려 그 뭐 개구리 재앙 때나 파리 재앙 때 어떻게 했어요? 전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요구만 하고 또 자기 말만 합니다. 그랬던 바로 왕이 이번에는 조금 좀 바뀌어요. 어떻게 합니까? 얼른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찾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까지 해요. 27절 보세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뭐라 그럽니까?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주께서 오르셨고 나와 나의 백성이 울지 못하였다. 너는 제발 주께 기도해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이 너희 하나님이 나게 하신 이 천둥 소리, 이 하나님이 내리신 이 우박 제발 좀 그치게 해다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 더 이상 여기 머물지 않아도 괜찮다. 바로가 어떻게 해요? 아, 돌이킨단 말이죠. 잘못을 인정해요. 죄를 지었다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이건 분명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건 34절, 35절이에요. 끝까지 봐야 돼요. 34절, 35절을 보면요, 이 바로의 말하자면 회개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잘못했다. 회개지요. 근데 바로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죄를 잘못하고 인정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꼭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34절, 35절 어떻게 해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서 다시 죄를 지었다. 모세가 나가서, 바로의 한 말을 듣고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우박이 그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죄를 지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와 그의 신하들이 또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바로가 그렇게 할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바로는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바로 왕의 행동과 태도를 보면요, 죄를 지었다는 고백은 있지만 사실 그 고백이 과연 진정성 있는 고백이었는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럼 뭘까요? 여러분, 바로처럼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사람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런데 이 회개는 두 가지를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한 고백이 있고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필수입니다.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이 반드시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독하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는 진정한 회개를 명시적으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88문을 한번 보세요.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답,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옛사람이 죽는 게 뭐냐? 그걸 풀어주죠. 89문.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옛사람을 버리는 건데 그 옛사람을 버린다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 이 죄는 뭡니까? 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그 죄를 미워하고 피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의 첫 번째 부분,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더 적극적인 게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90문에 뭐라고 그래 대답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자 그렇게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바로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죄를 고백하는 것, 말하자면 옛사람이 죽는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 이건 있었어요. 그러나 뭐가 빠졌어요? 그 죄를 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안에 있다라는 걸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에겐 두 가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자신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더욱 죄를 미워하고 피하는 태도와 행동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음을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바로 왕의 그 실체는 무엇이었는가? 사실 바로 왕은요, 이제까지 여러 재앙을 당했잖아요. 또 일곱째 재앙, 우박 재앙까지 당합니다. 재산상의 피해를 봅니다.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다급했던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처하게 되니까 그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일단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습도 아주 상당한 변화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하진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고 착각합니다. 착각이에요. 바로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점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물론 바로 왕이 이전에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반박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요구만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 바뀐 모습만으로도 굉장한 변화예요. 마치 신앙이 없던 사람이 교회 예배에만 출석해도 이건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마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 없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는 구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 무슨 얘기예요? 생명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와 구원 얻는 참된 믿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이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처럼 죄를 인정한 고백만으로 구원받았다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미 다 얻은 것처럼 안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가르치는 것처럼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0문에 이렇게 말아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공덕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그럼 도대체 참된 믿음이 뭡니까? 21문 묻죠. 또 설명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긴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참된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실한 지식과 두 번째는 굳은 신뢰입니다. 그럼 어떤 확실한 지식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얻은 확실한 지식. 두 번째 굳은 신뢰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은 그 확실한 지식을 토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그분에 대한 굳은 신뢰. 이 두 가지를 마음과 그 삶에 소유한 사람을 두고 구원 얻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1문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여서 믿으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더욱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 대해서 피하는 태도와 행동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였으니 그것을 마음으로 즐거워하십시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인가? 그것을 찾고 구하고 또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다 거룩한 성전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